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움 내 맘에 밀려 잊지 못할 지나간 일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그대가 떠나간 뒤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내가 떠나간 깨치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I.